예,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인사도 나누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주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인데 이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지하게 눈을 쳐다보시면서. 예, 그럼 부활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 다닌 우리들이 부활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신앙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죠? 정말 그 다음에 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뭐하러 돌아가셨냐? 뭐 이랬다 저랬다 무슨 짜고 치는 고스도 아니고 그죠? 다시 살아나실 거면 뭐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시는 일을 뭐하러 하셨냐? 이렇게 따져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장렬하게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그죠?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희생적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텐데, 그죠? 그렇게 살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뭐 이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그죠? 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도 믿기 힘든데, 뭐 그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 희석돼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그 희생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고 그걸 장렬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것들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줄쳐가지고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하셨던 일들만 그들이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것은 별로 믿고 싶지 않고 믿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계시는데 60평생 사시면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건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그것만 믿어도 우리의 신앙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희생해서, 그죠? 아픈 사람들을 돕다가 장렬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또 그 희생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마치 성경을 위인 정기전집 읽듯이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인간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으니까 우리도 본받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고난받고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프라울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주장은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신의 힘으로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면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갖지 못한 자격을 증명한 것입니다. 부처도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희생적인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의미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을 믿는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밑에 부분에 보시면 제가 적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우리 한번 같은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을 조금 잘 이해하시려면 주보에 적혀 있지 않지만 15장 그 바로 전 부분을 보시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말은 그 예수님 참 대단하구나, 능력이 있구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을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이제 다른 죽은 자들도 살아날 것에 대한 첫 번째 열매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50절의 말이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변하게 되어지는데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거나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지금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하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현을 지금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이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라고 설명한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신앙을 반푼이처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미래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미래까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생각하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게 천국이라고 착각하며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의 의미 안에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맨 마지막은 우리의 지금의 육신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곁에 가서 끝,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우리의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게 미래여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망해야 되는 소망이 이거여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몸만 만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은 천사와 다른 겁니다. 천사들은 오직 영만 있습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영혼과 그 다음에 육신이 합쳐져서 인간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때는 여러분 영혼만 데려가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여기까지 가셔야 신앙입니다. 이것까지 믿어야 신앙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반푼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열심히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을 하고 사랑하고 아주 장렬하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리라 라는 착각을 가지고 분명히 거기까지 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고로 그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곁으로. 그렇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다 천국 간다 그러고 끝이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 곁에 있던 영혼과 우리의 땅에 묻어졌던 이 썩은 육심이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단 말입니다. 부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믿어지세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아까랑은 질문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육신을 입고 죽으셨다가 그 육신과 함께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새로운 육신을 입고 썩지 아니할 육신을 입고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 질문.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맨 마지막 여기까지 좀 믿으십시다. 끝까지 믿으십시다. 중간에 그냥 천국 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죠? 중간에 하나님 곁에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는 우리의 육신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부활까지 여러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 막 소망이 생기시죠? 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지금 4주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그 소망을 가질 가능성을 갖게 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부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이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도.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가 영어로 뭡니까? 네, 세인트가 성도입니다. 세인트. 이 세인트라는 말을 종교마다 또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게 부르는데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개신교에서는 성도라고 부르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성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인트. 여기 보시면 세인트 이게 무슨 학교죠? 이 세인트 존 세인트 존 여기 학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세인트 존은 예수님의 제자 세인트 존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그 앞에 지나다니시면서 세인트 존 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있지만 또 세례 요한도 성자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이런 성자를 지칭할 때 세인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인. 다 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성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2014년 8월인데요. 날짜를 보니까 16일 날인 것 같아요. 이 한국의 광화문 광장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막 중계가 되어지고. 우리 교황님이 한국에 방문하셔서 이 16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를 했고 그 행사가 전 세계에 중계가 됐습니다. 무슨 행사를 했죠? 시복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시복식. 들어보셨습니까? 시복식이 뭔가 하냐면요. 대부분은 이제 순교하신 분들인데 예전에 생전에 살아계실 때 그의 행적이나 그의 신앙이 정말 모범이 되는 이런 사람들, 교회가 인정하고 그 로컬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심사를 해서 이 시복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시복식을 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를까요? 복자라고 부릅니다. 복자. 맞출 뻔했는데 그죠? 시복식이니까 복자라고 부릅니다. 성당을 혹시 좀 다니셨거나 우리 이 천주교의 신앙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복자가 뭔지 압니다. 복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2014년도에 몇 명이 선발됐는가 하면 124명이 복자가 됐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막 전 세계적으로 중계하고 교황님이 직접 이 집례했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죠. 그죠? 이 복자가 되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복자가 되면 5년 뒤에 심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단순히 지역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귀감이 된다. 전 세계 신앙인들이 본받을 만하다 하는 사람들은 시성식이라는 걸 합니다. 시성식. 사람 이름 같죠? 시성식. 이 시성식을 마치면 뭐라고 부를까요? 성자, 성인, 성인 맞습니다. 그렇죠? 세인트라는 단어를 여기 쓰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에는 몇 명의 성인이 있을까요? 103명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부분은 병인박해 뭐 이런 데 이럴 때 순교하신 천주교 이 지도자들이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 시성식을 통해서 성인이라고, 세인트라고 호칭을 받고요. 그분들은 이제 아주 특별한 이 계열의 평신도하고 다른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성인이 있고, 그 다음에 복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신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등록만 하고 세례만 받으면 뭐라고 불러요? 세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 복잡한 이거 이 성인 되는 게 이게 천주교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복자가 되고도 그 중에 5년 동안 심사해가지고 더 뽑아가지고 진짜 이 사람 훌륭하다 할 때 성인이라고 불러요. 성 세인트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등록만 하고 세례만 받으면 성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자.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세인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그 사람들의 거룩한 거랑 우리가 거룩한 게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위에 기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열심히 정말 신앙에 귀감이 되어지고 정말 착한 일 많이 하고 남들이 볼 때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성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도 죄짓는 것 같고 아직도 엉망인 것 같지만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의로 공로로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르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조금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거룩이라는 걸 설명할 때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성전에 그릇이 있습니다. 제사할 때 이 떡상에 놓는 이 받침 같은 게 있죠. 떡 그릇이 있습니다. 이 떡 그릇이랑 집에서 떡 닦는 그릇이랑 뭐가 다를까요? 나무 재질이 다를까요? 성전에서 쓰는 건 다 금으로 쓰고 집에서 쓰는 건 나무로 쓰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전에서 쓰는 그릇과 집에서 쓰는 그릇은 모양은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죠? 용도가 다른 거예요. 용도가. 이건 나 밥 먹을 때 쓰는 거고 이건 하나님을 위한 용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거룩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용도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좀 불러주십시오. 성도가 되신 걸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도, 세인트,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부터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살라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대단하게 거룩하게 바뀌지 않았고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부활하실 것을 소망한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앞으로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죠. 시간도 없는데 빨리 가야겠죠. 그죠? 이 성도라고 불려졌는데 뭐 다 됐죠. 뭐 천주교에서는 이거 이 정말 전 세계에 이 방송해 줘야 될 만한 일을 여러분 지금 된 겁니다. 다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집에 가셔서 발 쭉 뻗고 주무셔도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도가 됐으니까 죄를 안 짓나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은 이름은 거룩한 성도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이 부활의 시간까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엉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정말 신앙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학생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내가 정말 진지한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왜 거룩해지지 않는가? 나는 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이 고민 안 해보신 분, 아직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시는 분들은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성도가 됐지만 삶은 성도가 아닌 삶으로 자꾸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 갈등을 바울도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죠? 바울이 얼마나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웠으면 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내 이 사망의 육체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구나. 내 육체 욕심에 따라서 또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바울이요. 딴 사람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장가도 안 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학벌도 다 때려친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집안 일까지 다 버리고 하나님 복음 전하러 다녔던 그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는 우리들이 이 고민 안 한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죠? 이 고민 하셔야 됩니다. 이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부활 까지 갈 자신이 없어진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모습 이대로라면 말은 이름은 성도인데 정말 성도같이 못 사니까 결국 우리는 부활까지 못 가지 않을까. 부활은커녕 중간에 하나님 곁에까지도 못 가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표현으로 하자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로 진지하다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진짜로 진지하다면 이렇게 말하면 몇 분이 이렇게 끄덕끄덕 거립니다. 그죠? 진지하셔서 그런 거죠. 제가 맨날 이런 예만 드려서 참 죄송한데요. 제 경험이 짧아서, 뭐, 기껏해야 제가 축산 경험밖에 별로 없습니다. 이 축산가를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총회에서 우리 그 총회 목사님들 다 왔는데 40인승 버스 두 대를 대절해서 이렇게 로토루아를 가면서 제가 가이드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한 버스에 가이드를 했는데 뭐 로토루아까지 내려가면서 말해줄 게 뭐 있습니까? 맨 소 얘기, 닭 얘기, 뭐 돼지 얘기 막 이것만 해줬더니 나중에 도착할 때쯤 돼서 한 목사님이 마이크를 뺐더니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축산 견학 왔습니까? 농작 견학 왔습니까? 그렇죠? 제가 하나 또 죄송하지만 또 옛날 얘기 또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돼지 농장에서 일했던 얘기를 여러분 잠깐 해드렸는데 돼지 농장에서 한 달 정도 실습을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돼지 농장에 가면 큰 농장에 한 1,000마리 정도 키우는 병천에 있는 천안 병천에 있는 농장이었는데요. 거기 가면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분만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돼지들이 어미 돼지들이 다 새끼만 납니다. 요만한 철장 같은데 누워가지고 새끼를 낳는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비육돈사. 여기는 이제 살을 막 찌어가지고 출하합니다. 이제 80kg가 되면 그때 80kg가 되면 이제 도살장으로 보냅니다. 그죠? 이쪽은 종부돈사. 여기는 이제 이 수정시켜서 새끼를 갖게 하는 그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마다 제가 이제 일주일씩 이제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이 그 분만실에 갔더니요. 이 돼지가 새끼를 한 10마리 정도 좀 많이 날 땐 13마리도 낳더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낳습니다. 우리 엄마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면 낳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그 돼지는요, 정말 하루 종일 한 마리 낳고, 또 낳고. 그럼 뭐 하냐면, 이제 이 일하는 애들이 뭐 하는가 하면, 이제 그 벤치하고요, 이 아까진기라고 하죠. 빨간 양. 이거 들고 이제 막 다니다가 새끼가 나오면 이 양수를 쓰고 있으니까 이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빨 송곳니가 나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엄마 젖을 이렇게 상하게 하기 때문에 벤치로 그걸 잘라줍니다. 낳자마자. 그리고 꼬리도 딱 잘라주고. 이 꼬리도 나중에 서로 물어뜯는, 뭐 다들 말씀보다 이걸 더 좋아하네? 예. 대신 꼬리도 잘라주고요. 그죠? 그리고 빨간 약 이렇게 찔러서, 거기다 이제 옆에다 놔주면 지가 알아서 이제 엄마 젖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끔요, 이게 좀 늦게 발견하거나,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올 때마다 이게 뭐, 1시간, 뭐, 30분, 뭐, 한 마리 낳고 또 30분 있다 나오고 막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안 나오니까 계속 나올 때마다 빨리 해줘야 되는데 잘못해주거나 조금 문제가 이렇게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이 양수를 이 코와 입에 이렇게 목에 찬 채로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숨을 못 쉬죠.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배웠다고 이제 심장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숨을 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 회사 돼지니까 그 정도 하다가 죽으면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같이 일하는 그 집사님이 아니라 아저씨가 자기 농장이 있는 분이었어요. 자기 농장이 조그맣게. 근데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 농장에서 돼지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숨을 못 쉬더래요. 이 아저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입으로 주둥이를 딱 대가지고 빨아가지고 양수를 끄집어. 그래서 이 돼지를 살려내는. 왜요? 이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주인한테는, 진짜 주인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대충 이렇게 문질러보다 안 되면 버리죠. 그죠? 근데 이 자기, 이 주인은 자기 돼지 한 마리, 돼지 한 마리가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 막 주둥이를 빨아서라도 걔를 살려내는. 그렇게 살려낸 놈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을 따르더래요. 한 마리가. 근데 너무 희한하게 개처럼 부르면 뛰어온대요. 그래서 이 요만한 돼지가 요 조그마할 때 참 귀엽습니다. 몇 개월 안 됐을 때, 그죠? 이 돼지를 다른 이런 데다 안 가둬놓고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이분이 키우는 거예요. 이게 농장에 일하러 가면 뭐 똘똘아 부르면 저기서부터 막 꿀꿀꿀꿀꿀 막 그냥 귀 떨면서 막 와가지고 막 옆에 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돼지가. 그죠? 애완동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 돼지가 80kg에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게 아까워서 못 팔겠더래요. 그죠? 개처럼 키우는 거죠. 그죠? 갑자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왜 생각났는가 하냐면요. 여러분, 그 돼지가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인 때문에. 그리고 그 주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됐어요. 주인과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뛰어오고 주인이 부르면 왔다 갔다 하고 주인이 뭐 특별하게 먹을 것도 주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돼지가 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돼지가 개의 모양으로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모양으로 변화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우리에서 사는 동안에는 똑같이 다른 돼지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돼지 먹는 사료 똑같이 먹는 거고요. 다른 돼지 그 일 볼 때 자기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분명히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릴레이션십이 이제 발전되어 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달라진 건 뭐예요? 달라진 건 뭐예요? 이 돼지는 80kg에 안 팔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80kg가 되어지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먹는 게 더 문제예요, 얘네들은. 그죠? 잘 먹고 더 신나게 막 정말 만족하면서 먹고 막 신나게 자고 뭐 자기 마음대로 살던 돼지들은 80kg가 되면 다 도살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신나게 살고 뭐 로또가 맞든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정말 남들 안 먹는 것까지 먹으면서 정말 멋들어지게 살아도 결국은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은 분리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 돼지는 그 80kg에 죽지 않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비록 그 모습은 그대로일지라도 지금 그 모습은 뭐 돼지의 모습이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다른 돼지예요. 이 돼지는 제가 이런 말하면 모르겠지만 거룩한 돼지예요. 거룩한 돼지. 그렇죠? 성돈이에요. 성돈. 여러분, 성도가 됐다는 말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80kg에 안 팔려요.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구애받지 않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죠? 비록 우리의 모습은 뭐 다른 돼지들하고 똑같이,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끝은 다른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돼지한테 달리지 않았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죠? 이게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주인에게 달렸.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은 성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그 부활의 순간까지 갈 수 있을까? 정말 성도라면, 진지한 성도라면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것이 정말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그래, 나는 정말 천국 갈 거야. 나는 영원히 살겠지.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뭘 믿어야 됩니까? 나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파예요. 나는 한번 예수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는 절대로 죄 안 짓고 이제 나는 나중에 죄를 지어도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인 것 같지만 신앙이 아니라 그건 구원파, 이단 신앙이에요. 우리는 나는 죄를 짓고 나는 또 실패하고 나는 또 실수하고 나는 아직도 돼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활시켜 주실 주님이 계시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히 우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마치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실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다섯 번째 우리가 다루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지만 완전하지 못해서 아마 천주교의 성인은 조금 그래도 나은 사람들이니까 아마 좀 소망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기만 하지 엉망이잖아요. 죄송한 편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우리들을 마지막 그 부활의 약속까지 그 부활의 미래까지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견인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